히브리서 기자는 서신에 수신자들이 너희가 듣는 것이 둔해서 내가 멜기세덱에 대해서 할 말은 많은데 할 수가 없다. 5장 11절에서 그렇게 말을 했었는데 7장에서 조금 더 멜기세덱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죠. 이렇게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읽은 대로 예수님은 분명히 레위지파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데 유다지파인데도 제사장이라 하는 것을 지금 나타내기 위해서 히브리 사람들은 유대인들은 아니 우리가 알기로는 메시아가 유다지파에서 났는데 어떻게 그가 제사장이 될 수 있느냐 이런 식으로 이제 이야기를 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 멜기세덱의 계열을 따라서 된 제사장이지 레위지파를 따라서 된 제사장 그 레위지파를 명하는 그 율법 그 율법의 제사법 의식법이 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완성이 되고 폐하여졌다 그렇게 표현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맨날 죽어서 또 그 아들이 제사장이 되고 하는 그런 필요가 없는 영원한 제사장으로 우리를 위해서 지금도 계시다 하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멜기세덱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멜기세덱은 창세기 14장에 아브라함이 그 자기의 조카 롯을 구원하기 위해서 전쟁에 참여하게 되고 그리고 이제 구해오게 되죠. 그 전쟁에 승리한 다음에 멜기세덱이 나타나서 멜기세덱은 1절에 말하는 것처럼 살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그러니까 왕과 제사장을 겸하고 있는 인물로 등장을 하는데 이 사람은 이 2절 하반절에 살렘의 왕이니 곧 평강의 왕이요 먼저는 의의 왕이요 평강의 왕이다. 그러니까 그야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예표로서의 역할을 하는 사람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의도적으로 그렇게 히브리서 기자가 성령의 감동으로 해석을 하는 겁니다. 3절에는 아버지도 어머니도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생명의 끝도 하나님의 없어서 하나님의 아들과 참 닮았다. 그러니까 멜기세덱이라는 인물이 창세기에 등장하는 딱 한 가지 이유는 뭔가 하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원한 제사장으로 오실 것에 대한 예표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14장에 한번 나오고 그 다음에 딱 한 번 더 나와요. 시편 110편에 나오죠. 시편 110편 4절에 여기 맹세라고 하는 말이 쭉 나왔습니다. 후반부에는 예수님은 맹세로서 대제사장이 되셨다. 17절에 증언하기를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하였도다. 이게 바로 시편 110편 4절 말씀을 인용한 것인데 이 말씀을 이 히브리서 기자는 성령의 영감을 받아서 이것이 하나님의 맹세로 예수님께서는 율법의 그 레위기를 통해서 제사장이 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맹세로 제사장이 되셨다. 그렇게 언급을 하죠. 그러니까 이 살렘 왕이고 제사장인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의 인생에서 참 힘든 시간에 전쟁을 참 힘겹게 전쟁을 가서 싸우고 이기고 돌아오는데 이제 멜기세덱이 나타나서 아브라함을 축복을 했죠. 그때 아브라함은 자기의 그 얻은 것 가운데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드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은 신앙의 박해 때문에 유대인들이 그리스도인이 되었다가 예수를 믿는다고 교회에 들어왔다가 자꾸 확신이 안 서는 거예요. 유대인 친구들이 계속 그랬겠죠. 야, 어떻게 너희가 믿는 예수가 제사장이네 뭐네 할 수 있느냐. 제사장은 율법의 하나님의 말씀에 이르기를 레위인이라 하였는데 레위지파 가운데에서 아론의 후예라 했는데 그게 어떻게 가능하겠느냐. 이제 이런 이야기들을 하니까 계속 확신이 없어서 이제 배교를 하게 되는 일들이 일어난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아론과는 비교할 수도 없는 우월하신 제사장이다. 그리고 또 아론이 가지고 있었던 제사장 직분은 참 연약한 것이다. 왜냐하면 사람이니까 늘 죽고 죽으면 그 아들이 또 해야 되고 그러니까 제사장이 많이 필요했고 뿐만 아니라 자기 죄를 위해서 또 제사를 드려야 하는 그런 죄인들이었고 그들 자신이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레위지파 자손으로서 아론 자손의 제사장 제도는 온전하지가 않았다. 12절에 제사 직분이 바뀌었다. 율법도 반드시 바꾸어지리라. 그러니까 율법을 바울서로는 갈라디아서 3장 24절에서 초등 그 교사, 사실은 요번에 번역이 된 것보다는 몽학선생이라 하는 것이 더 합당하다고 보여집니다. 초등교사로는 초등학교 선생님을 생각하게 되는데, 그 당시에 그 상속자를 성인이 될 때까지 길러주는 그런 선생이죠. 엄할 수도 있고, 비록 종의 신분이지만 그런 엄한 역할을 하면서 결국에는 성인이 되기까지만 도와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율법이 여기 12절에 제사 직분이 바뀌었은 즉 율법도 반드시 바꾸어지느니 하는 것은 그 율법의 몽학선생으로서의 역할을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18절과 19절에도 보면 전에 있던 계명은 연약하고 무익함으로 패하고 율법은 아무것도 온전하게 못할지라. 율법은 우리를 중생하게 하는 힘이 없습니다. 그리고 또 여기서 얘기하는 주로 얘기하는 것은 의식법을 얘기를 하는 것이죠. 예, 더 좋은 소망이 생기니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느니라. 말하자면 율법이 규정하고 있는 아론의 아들들 제사장 이걸로는 한계가 있는데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사장이 되셨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맹세로 17절에 아까 얘기한 대로 시편 110편 4절을 인용하면서 하나님의 맹세로 된 것이다 라고 말하죠. 예수님은 이 맹세 맹세 언약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22절에 보면 이와 같이 예수는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셨다. 맹세로 예수님은 제사장이 되셨다 하는 말을 지금 앞뒤로 쭉 하고 있는데 이 언약의 보증이 되셨다 하는 것은 이 쌍방 언약이라는 건 쌍방간이 하는 것인데 맹세라고 하는 것은 내가 스스로 짐을 지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얘기하는 그 언약의 보증이 되셨다는 것은 맹세 언약의 보증이 되셨다 하는 것인데 하나님이 구약에서부터 이제 언약을 쭉 말씀하실 때 일방적으로 말씀을 하시는 거죠. 내가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거다. 근데 그것을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신다 하는 것이 언약의 보증이 예수님이 되셨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에게 아직 영광의 소망이 완전히 다 주어진 것은 아니지만 이것은 예수님이 보증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 보증이 되신 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에 우리가 아직 완전하게 취하지 않은 언약의 내용은 확실하게 예수 안에서 보장이 된다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23절과 24절에는 비교할 수 없다 아론과 그 23절에 제사장 된 그들의 수요가 많은 것은 아론의 아들들이죠. 죽음으로 말미암아 항상 있지 못함이로되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제사장 직분도 갈리지 아니한다. 계속 제사장이시고 영원히 제사장이시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무엇을 지금도 하고 계시는가? 25절에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다. 구주로서 지금도 구원의 역사를 이루고 계시고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이것을 우리가 늘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로마서 8장에서는 성령께서도 우리가 연약하여 간구할 바를 알지 못할 때 탄식함으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신다 말씀하셨는데 여기서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해 간구하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것, 성도가 기도하는 것은 얼마나 힘이 있는가 하면 이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해서 성령께서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는 그 성삼위 하나님의 교통하신 가운데에 우리가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 세상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행할 수 있는 그 어떤 모든 것들을 다 뭉뚱그려서 얘기한다 할지라도 기도보다 더 영광스러운 자리는 존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런 근거에서 주님께서 대제사장으로서 죄인을 대속하시는 일이 하나님께 용납이 되는 것인데 26절에 보면 이런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합당하니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이 되신 자라. 아론하고 비교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는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고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드리는 것처럼 할 필요가 없다. 이는 그가 단번에 자기를 드려주셨다. 그러니까 영원한 제사를 단번에 십자가에서 이루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의 제사는 필요가 없습니다. 오늘날 카톨릭이 매번 미사를 드리는 것은 매번 제사를 드리는 것이죠. 그 신학적인 근거가 그리 합당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단번에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제사를, 우리를 속죄하는 제사를 완전하게 이루셨다. 28절에 율법은 약점을 가진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세웠지만 율법 후에 하신 맹세의 말씀, 그것은 17절에 말씀한 것이요 시편 110편 4절 말씀입니다. 그것은 영원히 온전하게 되신 아들을 세우셨다. 영원히 온전하게 되신 아들, 그것은 원래 온전하셨으나 구주로서 우리의 대제사장으로서 우리를 위한 제사를 십자가에서 드리심으로써 우리의 대제사장으로서 온전하신 아들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성경 기자가 강조해서 가르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확실성입니다. 하나님은 언약을 통해서 자기 백성과 관계를 맺어 오셨고 그 언약의 보증으로 주신 분이 예수님이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바라봐라. 보증, 언약의 보증이라는 것은 이런 거잖아요. 우리가 어떤 약속을 할 때 뭐 각서를 쓴다. 무슨 뭐 도장을 찍는다. 뭐 보증금을 낸다. 그러면 우리가 이게 확실하다 하는 걸 아는데 바로 예수를 보증으로 내어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히브리서 기자의 권면은 오직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맹세로 세우신 제사장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전하게 이루신 우리의 구원을 믿음으로 바라보십시오. 그분을 바라보십시오. 신앙은 당신 자신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 자신을 전혀 모른 채 그렇게 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 자신에게만 터지게 우리의 죄를 긁어내는 것이 아니라 신앙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 안에서 나와 같은 죄인이 어떤 영광스러운 은혜를 입게 되었는지를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맹세의 언약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그 안에서만 우리는 흔들리고 변화무쌍한 삶 속에서 우리의 잘못함과 넘어짐 속에서도 우리는 소망 가운데 영혼의 닻을 견고하게 내리게 되는 것이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영단번에 속죄제사로 저희를 온전히 그리고 영원히 구원하신 우리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께서 맹세로 주신 언약, 그리고 그리스도로 보증하여 주신 그 언약의 말씀의 확실함을 믿음으로 저희들의 인생의 온갖 풍파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소망 가운데 견고히 서도록 저희 모두에게 우리 믿음의 권속들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